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아랍사회 부흥당 창건 72세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주신 것과 관련해서 그에게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6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세계 테러 분자들의 비열한 책동을 비롯해서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수리아 아랍인민을 용도해 나가고 있는 아랍사회 부흥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위기를 반드시 승리적으로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앞으로 더욱 견고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